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볼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많이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런. 여러분들 여기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득불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자랑하기 싫은데도 상황 자체가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다 그랬어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들 하늘은 성경에서 하늘은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째 하늘은 뭡니까? 전에 우리 한번 배웠죠. 첫째 하늘이 뭐죠? 네,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공간은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뭡니까? 네? 네, 둘째 하늘은 저 별과 달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둘째 하늘이에요. 그럼 셋째 하늘이 뭡니까?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첫째 하늘만 하늘로 옛날 사람들은 알았어요. 둘째 하늘만 해도 신화에 존재했습니다. 옛날엔 달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토끼가 산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뭐 거기 저 하얀 토끼가 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달에 가보니까 이거 황량한 돼지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실제로 가보면서 느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계인은 어디서 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외계인. 예? 아니 화성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화성? 예, 화성에서 뭐 외계인이 온다. 화성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화성이 굉장히 궁금한 별이었는데 십몇 년 전에 미국에서 로켓을 사서 화성에 진짜 가봤죠. 화성에 가서 직접 사진까지 찍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 화성은 그냥 황량한 별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사람들은 가보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이 또 천국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국도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천국에 우리 눈앞에서 천국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제일 처음에 누굽니까? 성경에. 에녹이죠. 에녹이 최초로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그 간 거 보면 분명히 있어요. 어딘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불병거 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아주 제일 중요하신 분을 빼놓으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승천에서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몸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영으로 그가 셋째 하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둘째가 실제했듯이 셋째 하늘도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셋째 하늘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근거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어설프게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 세월호 선장 있죠? 저는 세월호 선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하죠. 세월호 선장 보면 나이가 70이나 먹은 사람이 뭔가 그래도 세상에서 알 건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니 그 아이들이 그 배에 있는데 자기 혼자 살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했어요. 세월호 선장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세월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만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물론 그 배 자체가 구원파 소속이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그가 교회에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임에 참석했지만 대신 뭐 침례는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저는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어설프게 믿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거기 들어갈 확신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거든요. 무섭거든요, 그건 진짜. 근데 아예 무신론자들은 야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에이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그냥 뭐 깡패들 그냥 에라 죽자 이러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그 쫙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거 아니까 너무나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뒤로 남기고 사복차림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지금 죽으면 도저히 천국 갈 확신이 없다. 거기는 너무 무섭다. 지옥 가기는 너무 무섭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겠죠. 어떻게든지. 아마 그런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조금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했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렸을 텐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 셋째 하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보면 죽음을 참 당당하게 맞이하는 걸 봐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좀 주님 제 영혼 받아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양심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자신이 또 없어집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예, 천국 갈 수 없으신 분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가 왜 천국 갈 수 없는가? 근데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몇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제 안 부족해집니까?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안 부족해진 적이 없어요. 계속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니까 너는 살아라.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지식으로는 난 구원 받았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양심이 거기에 동조를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지식으로 교리로 외워갖고 그래 난 구원 받았다 아무리 그래도 막상 죽음이 닥치면요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 확신에 차 있었는가를 느끼고 좌절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5장 8절 한번 봅시다. 5장 8절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오히려 뭘 원한다 그랬어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 가지신 분은 들어보세요. 난 정말 차라리 떠나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야, 우리 멤버들 전부 다 오래 살고 싶으신 바울은 정말 그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정말 거기에서 사는 게 최고 지구의 행복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1절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1절에 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야, 죽는 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끔가다 죽고 싶죠? 세상이 너무나 날 괴롭힐 때 에이 죽어버리고 싶다. 그거하고 달라요. 사도 바울은 뭐 그냥 에이 이상 귀찮다 죽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죽고 싶은 거지 여기서 도망가고 싶어서 죽고 싶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려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정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싶은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특징이 뭡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네. 여기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그 낙원으로 이끌려갔는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예? 무슨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예.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 내 짐작은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복을 약속하셨던 거가 아닐까. 은총을 약속하신 게 아닌가. 그것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잘나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한량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많은 은총과 복을 주어주신단 말입니까? 이건 말로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겠냐.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이건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그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다. 이런 사람이 누구죠? 예? 들은 사람이죠. 그럼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근데 이건 모순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지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 모순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 예. 예.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받은 그거는 내가 자랑한다. 그건 누구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러면 예? 그 선물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후자는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타났을 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총을 받은 나에 대해서는 내가 자랑한다. 내가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당당하고 감사하다. 근데 나 자신을 향해서는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랑하죠? 자기 자랑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난 자랑 같은 거 안 한다. 예? 난 자랑 같은 거 안 한다 하는 것도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제 그 자랑이, 인간은 자랑이 거의 몸의 그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랑은. 근데 여러분들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열등감 한 번도 안 느껴보신 분. 우리가 보니까 뭐 여기 우리 형제는 공부도 잘했을 테니까 열등감 한 번도 안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어우, 열등감을 모르시네. 열등감 느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아이. 여러분들 뭐 공 형제님 어떻게 열등감 느껴본 적 있어요? 아, 그럼 뭐 열등감 안 느껴볼 만한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중에 저 형제는 정말 열등감이 안 느꼈을 것 같다. 아, 뭐 모든 걸 다 갖췄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세 가지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했더니 지성과 미모와 능력입니다. 아주 깜찍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 아니 열등감 안 느끼는 사람이 인간은 없어요. 왜 열등감을 느낍니까, 여러분들?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랑입니다. 그 자랑이라도 해야지 내가 살지 못해요. 그런데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 뭘 자랑해요? 자기 못난 거 자랑하는 사람은 없죠. 전부 다 잘난 걸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걸 자랑했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열등감이 극복이 된 겁니다. 열등감이 극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열등감이 극복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게 너무나 그 천박스러워 보입니다. 뭐 BMW 저 뭐야 열쇠 휘두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뭐 자기 집이 굉장히 부자인 거 자랑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가지고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아, 여러분들 그 이런 가치의식의 변화가 바로 신앙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과거에도 한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제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 뭐에 열등감이 많았냐, 이 집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이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아무튼 그 우리 집보다 조금 못 사는 집이 거지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살았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내 중학교 때 그 교복을 내가 이렇게 입었었는데, 그 교복이 광목으로 된 교복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그 광목 교복이라는 거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그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복이 광목으로 만든 교복이잖아요. 네. 광 빠져갖고. 그런데 그 교복을 내가 딱 맞췄는데, 아니요, 동복, 까만색 동복. 그 동복에 보면 이제 뒤에 보면 이 바느질을 중심으로. 바느질 중심으로 내가 하필이면 입은 그 교복이 바느질을 중심으로 이쪽은 까맣고 이쪽은 좀 하였어요. 난 몰랐는데 어느 날 친구가 야, 네 교복은 왜 색깔이 다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다른 거야. 그때부터 제 중학교 생활이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나보고 쟤 교복이 왜 그러냐, 집이 어려운가 보다 이런 게 티를 내는 것 같으니까 아우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동복만 입으면 약간 우울해졌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중1 때 발견돼갖고 중3 때까지 그 3년이나 내가 그때 우울하게 동복을 입고 지냈는데, 고등학교를 학교 가니까요,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우리 집이 그러더라고요. 돈을 크게 내갖고 그 당시에 대도롱이라는 게 있어요. 대도롱. 테트론이라는 건데 대도롱 교복을 맞춰줬습니다. 그거 아시는지 몰라요. 네. 그 대도롱 그 테트론 교복을 딱 맞춰줬는데, 그 테트론 교복은 이렇게 해도 구겨지지가 않는 교복이야. 그리고 약간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입으면 촌스러울 거야, 그거. 나일론이 많이 들어가갖고. 근데 그, 네. 그 테트론 교복을 딱 맞춰줬는데, 그거 입으니까 이제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아. 이제 어느 누구도 나를 가난하다고 눈치챌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 히트작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자애들이 입는 교복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여전히 광목 입은 애들이 여러 명 많았는데, 테트론 입은 애들은 정말 이 특별한 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 합격 기념일로 진짜 큰 돈 내서 그거 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입고 왔는데 제가 얼굴은 그렇게 가난하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학식에 딱 가는데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딱 보니까 잘 사는 놈 같았는데 운동화를 보니까 운동화가 좀 떨어졌더래. 야, 역시 속일 수가 없어요. 운동화까지 좀 사주지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근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고 그러냐면, 아, 그 교복을 딱 입고서 이제 정말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 전교생 중에 전교생이 그걸 다 입었더라고, 우리 학교들이. 그 당시에 그래도 좋은 학교라고 해갖고서 애들이 그냥 부모님들이 전부 다 그냥 뭐 그 돈을 많이 써서라도 다 사줬나 봐. 근데 전교에 딱 한 명이 광목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광목으로 된 교복. 그래서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야, 저 형은 나보다 1년 선배인데 우리 집 바로 밑이 거진 줄 알았는데 한 단계가 더 있었구나. 저렇게 광목을 입고 다니는, 어떻게 저런,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다닙니까? 다 테트론 입었는데 자기만 광목 입으면 다녀요 못 다녀요? 그 학교. 예? 예.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은 겁나는 게 없어. 그러더니 내가 언제 충격을 받았냐, 장충체육관에서 농구시합을 우리 학교가 했는데 그냥 여러 학교가 와서 농구시합 응원하고 있었는데 그 형이 글쎄 전교생 앞에 나오더니 응원을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난 광목교복 입었으면요 자퇴하거나 아니면 어디 숨어서 화장실에 숨어 있거나 그러지 어떻게 전교생 앞에 나와서 응원을 지도하냐고, 광목을 입고. 그래서 내가 저 형이 약간 머리가 모자르거나 또라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저 형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는데 저 형네 집이 되게 부자래. 그러니까 내가 또 놀랬어. 근데 왜 저런 교복 입냐 했더니 저 형은 그게 입으면 노숙해지고 뭔가 세련돼, 딴 사람 뭐가 튀고 그리고 물도 쫙쫙 빠지는 게 아주 멋있다고 생각해서 입고 다니는 거래. 제가 여러분들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구는 그 광목교복 입으면 자살한다고 소동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겠는데 누구는 저렇게 패션으로 입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열등감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의식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예? 자기 의식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의식이 바뀐 사람은요 열등감이 없어져요. 사도 바울은 그 의식이 바뀐 겁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걸로 열등감 안 느껴요. 오히려 뭡니까? 세상에 있는 걸로는 자기 모자란 거 얘기하잖아요. 어떤 형제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난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대단하게 막 뻥튀기도 그렇게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회들이 학력 사회거든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본도 없는, 무슨 학력이 무슨 근본입니까? 저는 그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지내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참 훌륭하게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훌륭하게 한 사람이라고 생각됐어요. 근데 내가 뭐가 기억나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비서실에 근무했었어요. 비서 몰로. 그랬더니 우리나라 그 3대 일간지가 전부 난리를 쳤습니다. 세상에 이 인물이 없냐? 어떻게 고조를 쓰냐? 난 그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매일 말하기를 뭐 직장 들어갈 때 이 학력을 철폐하고 그다음에 뭐 실력 위주로 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떠들던 일간지들이 막상 그런 사람이 되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열흘 만에 그만뒀어요. 그걸 보고 내가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말로는 맨날 뭐 학력을 철폐하고 실력 위주의 사회가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선 막상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난리가 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가치관을 딱 가지고서 행동하니까요. 오히려 그 앞에서 잘난 체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앞에서 잘난 체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에 사도 바울 앞에서 누가 자기 학력 가지고 자랑하거나 자기 집에 돈 많다는 거 자랑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예?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나는 네가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기로 원한다.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라고 그러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다. 왜? 그 속이 피폐할 정도로 그 영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 가진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는 약한 존재다. 여러분들 약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열등감이 극복된 사람입니다. 자기 약한 것을 절대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열등감이 극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형제가 막 자기를 자랑한다, 자기 잘난 걸 자랑하면요,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그 사람이 그 속에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극복이 안 된 겁니다. 받아주고 해줘야지 그 사람이 해소가 되지, 그걸 막 너는 왜 약한 걸 자랑하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이 성경에서 바로 이 하늘의 가치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걸 너무나 뚜렷하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천국 갔다 왔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묘사를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보면 14장 17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가치로서 평가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진정한 행복이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이런 좀 이 주제와 연관되진 않지만 이 거짓된 이 천국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보면, 우리나라에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왔다. 근데 제가 그 전에도 한 얘기했더니 토마스 주남이라는 사람이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천국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천국에 대해서 써놓은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이 책을 자꾸 막 얘기하냐면,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가 강력하게 추천한 책이라 우리나라의 그 수십만 명이 되는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거의 필독도서로 읽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누가 이렇게 분별해달라고 해서 줘서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기가 이 여자가 천국에 갔더니 너무나 아주 으리으리한 집이 딱 있는데 그 집의 이름을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딱 새겨져 있더래요. 그런데 보니까 빨간 고급 승용차가 있고요. 아, 승용차가 왜 있습니까, 거기? 이 사람이 무슨 미국에 어디 뭘 보고선 온 것 같아. 그리고 뭐 굉장히 넓은 거실과 침실이 있고 크림색 양탄자와 킹사이즈의 침대 등이 있고, 그리고 물고기와 과일을 주식으로 한대요. 물고기와 과일. 아니, 그렇게 물고기가 맛있더래. 주님이 물고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과일을 주식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미래에 분별할 눈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너를 아무것도 아니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나의 특별한 딸임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진 그릇이다. 이거 책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주님은 온 바다 온 세계를 보여주면서 세상은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나마 너는 100점 이상으로 시험을 통과하였다. 무슨 100점 이상은 뭐가 됩니까? 이거 110점은 빵점인데 100점 이상으로 시험을 통과하였다. 이런 식으로 막 이런 것들이 책에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묘사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은 안다. 3인칭으로 말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는 자랑하겠는데 그 사람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은총을 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난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썼어요. 주님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믿고 너를 돕는 사람들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말을 많이 했어요. 완전히 복의 근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선 나중에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조를 안 바치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에 또 충격받죠. 우리 형제자매들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13년도에 자궁암으로 죽었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뭐 그것만 그럼 그 사람 죽을 아예 안 죽었으면 아직 안 죽었으면 우리가 헷갈립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이 사람이 안 죽었다 할지라도 이런 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죠. 근데 저는 이걸 분별하면서 재밌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많은 힌트를 줬어요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줬냐? 이 사람이 11조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마귀가 이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대상으로 했다면 이 사람이 11조 강조한 것이 왜 그럴까요? 예? 11조 바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11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에서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로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1번과 2번을 이렇게 바꿔놔요. 다 맞아요. 근데 1번과 2번을 바꿔놓는 거. 이게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야 너희 바리새인들은 바카오 해안가 근처에 11조는 잘 바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주님이 화 있을진저 이건 뭡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책망하는 겁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11조를 굉장히 강조했어. 바리새인들이. 근데 주님이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습니까? 왜 책망했어요? 11조 바치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그 당시에 율법 시대에서 11조는 바쳐야 되는 겁니까? 안 바쳐야 되는 겁니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데 이렇게 잘 바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왜 책망했는지 아세요? 왜 책망했습니까? 우선순위로 바꾼 거예요. 1번과 2번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2번을 1번으로 알고 막 신앙생활 하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선순위로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엉터리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기가 막힌 미혹을 했어요. 11조 안 바치면 천국 못 간다. 이러니까 이 책 읽은 사람도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를 바치는데 세금 띈 거에 11조는 아니고 총액에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안 바치는 사람은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와, 주님이 이렇게 돈을 밝히시는 분인지. 근데 여러분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거 더구나 조용기 목사님이 추천하고 번역했으니까 어땠을까요? 순복음교회 교인들 뭐 완전히 그냥 총에게 11조를 바쳤겠죠. 저는 여러분들 돈 많이 바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돈 많이 바치면 교회가 더 할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뀔 때 미혹입니다. 사단은 이런 걸 너무나 잘 활용하는 존재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뛰어내려라. 성경에 뭐라 그러냐? 천사가 네 발을 이렇게 붙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 인용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거 한번 봅시다.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 이 바울은 몇 년 전에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14년 전에 간증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14년 전에 경험한 거를 그동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건 몰라요. 중간에 말했냐.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고린도 교회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데도 그 경험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을까? 너무나 신처럼 받들지 않을까? 그는 말하는 걸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자기 안에만 감추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노출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믿음의 그 비밀, 미스터리, 이 신비, 믿음의 그 신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집사를 뽑을 때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딴 사람이 알지 못하는, 딴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그 주님과 관계 속에서의 깊은 부분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뭐 1년만 다니면 집사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원래 집사는 그 교회 내에서 집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사가 어떤 사람을 하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주님과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람이 비밀을 갖고 있는지 안 갖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교제해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의 행동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것에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알 수가 있죠.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골방에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하면요 바로 그냥 우리 간증하죠. 이건 자랑할 만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우리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뭐라냐? 자기가 연약한 자임을, 약한 자임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염려해서 이렇게 간증을 생략을 해버렸어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누가 좀 날 지나치게 생각해 주기 바라죠? 나를 좀 과대평가해 주기를 바라요. 안 그러신 분 있어요? 혹시 난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해 주길 바라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자기 조금만 무시하면 화냅니다. 나 무시하는 거냐? 자기 말한 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준다. 귀담아 듣지 않는다. 화가 나요. 그 자체가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과시욕이 있고 전부 다 그런 게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너무나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삼가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정확히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알고 나는 오직 주님의 은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이런 바울이 가진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질문을 해봅시다.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느냐?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 당당히 들어갈 수 없다 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당당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공로로 들어가려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공로에 대해서 다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신이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함, 그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한번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것을 깨닫고 인간들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뭐예요? 아 저 사람이 뭐 나 무시했다 저 사람이 뭐 그게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우리 지금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조금 남았죠?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이 남으신 분들 여기 물론 계시지만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살 날이 더 조금 남았잖아. 예? 네? 예. 네. 조금 남아서 정도가 아닙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천국 들어갈 확신이 없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세월의 손장처럼 됩니다, 여러분들. 천국 들어갈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있으면요. 그냥 어우, 죽을 때가 됐구나. 죽자. 딱 결단 내리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확신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가 양심에 한번 물어보고 없으면 왜 없는지 한번 클리닉을 받아보세요. 클리닉을. 왜 그러냐? 내가 왜 없냐? 영적 클리닉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없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 삶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 내가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고 사느냐? 아니면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해서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얘기할 정도로 나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확실하게 살고 있느냐? 나는 아직도 세상적인 열등감에 쌓여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과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참 하느님 앞에서 황송하고 얼마나 큰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